나서면 기꺼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각오해서 그러니 just believe 어떻게나 보다 좀 더 난 강해지고 싶어 날 지켜봐 I can make it I can make it 난 모든 걸 전부 내려놨어 잃을 게 없는 나야 준비돼서 지금부터 fight for love 점점 달아오르는 이 열기는 뜨거워 완전 말짱 yeah 난 걱정 마 아직 끄떡어 쏟아 down down down 세상을 두 발 아래 다 가진 기쁨이야 그 기대를 내게 걸어봐 네 앞에 멋지게 딱 설 테니 아무 아는 사람들 중 난 너만 있으면 돼 총을 울려 I'm gonna fight for love yeah 이렇게 간절한 척 태어나 처음 높이 하여 이곳은 빠여